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스토리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오해 중 첫 번째는요,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은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박사들이 세 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명수를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죠. 박사들,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최소 두 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일 수도 있고 또 세 명일 수도 있지만 세 명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데 몇 가지를 드립니까? 세 가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사람이 와서 각자 자기의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배함에서 꺼낸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 그들이 세 사람이라서 세 가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드린 제물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수를 지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당시 사회의 정황상으로 볼 때 동방박사들은 동방 먼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들이 먼 지역을 유람하듯이 찾아와서 이곳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보물을 꺼내는 장면, 세 사람으로 가능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대 사회에서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보물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몇 사람 갖고 움직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상이나 또 이런 상인들이 움직일 때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이죠. 최소 15명 이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도 볼 때 또 성경의 정황들로 볼 때 분명한 것은 3명 이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성화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그런 이미지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이 마구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실 때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하는 장면이 마구간이지 않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서 그 뒤에 말이 있고 말구유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 일반적인 우리의 성화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어디로 지칭할까요? 11절 보십시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어디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이키아란 말인데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오이키아, 이 일반적인 집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부터는 여러분 지우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더 놀랄 일인데 여러분, 동방박사가 찾아간 인물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목사가 좀 이단적인 사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2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을 보면 아기께 찾아가고 아기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요 파이디온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 자라간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유아, 갓난 아기, 신생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신생아 딸을 지나서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유아기에 있는 상태의 아기가 바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똑같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 장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기서 아기, 그러니까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이 아기를 찾아가서 너희들 경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들이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신생아, 젖먹이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말 구유에 있을 때 찾아온 인물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인 거죠.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그 말 구유에 동방마사가 찾아왔으니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동방마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기 예수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집에 거할 때 찾아온 것이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찾아볼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들에게 그 왕이 태어났으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지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잖아요. 헤롯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그가 생각하는 거죠. 동방박사와 나눴던 얘기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너가 별이 언제부터 떴지?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시기가 얼마나 됐지? 그러면서 그 시기를 유추하면서 두 살 아래에 있는 애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별이 뜨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 시기는 약 몇 년이 지난 시간입니까? 2년이 지난 시간이죠. 약 두 살 정도 됐을 때에 이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기는 두 살쯤 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 집에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별로 이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여러분께 이러한 사실들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성경을 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동방박사라는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서 그 안에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방박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얼마처럼 말씀을 찾아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나오는 동방이라는 단어는요. 아나톨론이란 말인데 이것은 별이 떠오르는 곳, 해 뜨는 곳, 즉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동쪽은 별이 떠오르는 것인데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믿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을 얘기할 때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민족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방이란 단어에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 뜨는 곳에서 온 분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이다, 또는 뭐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이다, 또는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다, 더 나아가서 인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지만 동방에 있는 사람, 이방민족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도 자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요, 저는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 좀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동방박사의 일화들을 좀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께 좀 재미삼아 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맞지는 않고요, 이런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수신학자들 가운데, 소수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 정도 지나서 걸어왔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2년 정도 떨어진 거리는 어디겠는가라는 걸 유추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힌두교 그 인도 땅은 보다는 더 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유추하는 그 주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손을 딱 가리켜서 그 위도상 제일 동쪽에 있는 땅이 어딜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장해요. 상당히 근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와, 이렇게까지 조사할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대로 미뤄볼 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인가 우리나라 신라시대가 그 연도가 맞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주에 있는 유명한 그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 있죠. 뭐죠? 누가 얘기했어요? 첨성대. 그게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신라시대 때 가장 발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극동 가운데서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그 민족이 바로 신라시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고고학적 기록 가운데 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시점과 이 연도와 비슷한 신라시대의 문헌에 그때 당시 신라의 아주 이상한 큰 별이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이 너무 온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이 아닌가. 네, 여러분, 뭐 이것은 참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 틀렸다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은근히 한국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죠. 여하튼 이 동방박사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어디까지냐면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박사라는 것이죠. 박사라는 말은 이게 마고스란 말인데, 점성술과 마술사 또는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 땅에 거하는 학식이 풍부한 대단한 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에서 이방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 받았냐면 별을 보고 그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찾아서 온 것이죠. 그 길이가 2년 정도의 기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민족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민족인데 그들이 어떠한 별을 보고 2년 동안 사막을 지나고 또 강을 지나고 호수를 지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뜨거움과 그 추움을 다 지나면서 그 아이를 찾아와서 경배하려 오는 이들의 마음의 모습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요,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2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유대에 태어나는 이 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들 대상들은 여러 명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유대 땅에. 그리고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히브리 관용적으로 표현에 의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던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 땅에 거하고 다른 나라에 멀리 거하고 있었고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메시아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2장에서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과 이 동방박사들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찾아왔지만 그 아이를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 상당히 대조적이죠. 또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민감한 계시에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천문학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을 보고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2년 동안 찾아가려고 했다는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믿을 수 있었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상식이었어요. 아,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 구원주는 아마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상식 가운데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그 헤롯 왕궁에 있는 여러 그러한 그 박사들과 수사들의 말에 의해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가려고 할 때 헤롯이 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왕을 만나면 나도 그를 경배할 수 있게 알려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베들레헴은 저쪽에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가 돌아올 때 헤롯 왕에게 대해서 얼마나 좋은 호의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밤에 하늘의 청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리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호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경배한 곳이 제가 아까 마구간이 아니라 어디라고 했습니까? 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거하던 집.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일이 되자 이제 정결 예식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냐면요. 24절 보세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예수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였어요?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은 소로 드리고 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로 드렸죠? 양으로 드린다고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뭘로 드립니까? 비둘기로 드린다고요. 새들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예수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그 제사를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고 그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2년 만에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쉽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당시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죠? 가난한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2년 만에 자기의 가정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형편들이 없었다고요. 우리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학식과 2년 동안 멀리서 찾아올 수 있었던 이 대단한 믿음과 그 현자들이 찾아와서 머물러서 들어가려고 한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그러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별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아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많이 감탄을 느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초라한 집에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슨 왕이 이래? 무슨 구세수가 이래? 무슨 메시아가 이래? 무슨 이 땅을 구원할 주가 왜 이렇게 이런 곳에 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바로 들어가서 그 아기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배했다라는 기록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란 말인데 그것은 그냥 경배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안녕하세요 당신이 예수군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를 바라보고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두 무릎을 맞대어서 무릎을 꿇고 온몸을 엎드려서 그에게 마치 신에게 절하듯이 절하는 모습이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란 말인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허름한 집이나 그 누추한 그런 상황이나 형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동방박사라는 것이죠. 번외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화를 보면요, 이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 같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리아에도 동그랗게 뭔가 신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에게도 동그랗게 뭔가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영광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나면서 성모 마리아 사상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했던 인물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만 경배했다고요. 여기에 마리아에 대한 사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럼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분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깊이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 역사 가운데 흘러오면서 이교 사상, 특히 여신, 이단 여신 사상과 결부되어서 나타난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요.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절대 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마리아에 가서 경배했다는 글이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에만. 마리아는 믿음은 좋을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떠한 신적 모습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외로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 이 동방박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신실한 모습은 뭐냐면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장 소중한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추하고 초라한 그 집에 있는 아기에게 자신들이 2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물인 그것을 스스럼 없이 그 아기께 내놓을 수 있었던 신앙.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과 대비해서 누구를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이 누구와 동시대 인물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이 사람도 동쪽에 있는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또한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가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그 욥기에 들어가 있는 그 과학 가운데 천문학이 욥기에는 아주 깊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불과 십몇 년 전에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문학 그 얘기들이 증명이 되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가운데 읽은 적이 있어요. 욥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늘날 불과 십몇 년 전에 증명될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이방민주교였고 전능술에 능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욥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택하지.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 것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믿지 못했던 그 부정한 모습 때문에, 그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동방박사 또한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던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로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그들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시간과 공간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동방박사와 욥에 대해서 신앙을 고민하면서 하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왜 세종대왕이 하나님을 못 믿고 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이 과거에 그 고대 선조들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가 아니라고요. 천신숭배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흘러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부터 흘러온 그 천신숭배사상이 중국을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흘러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욕과 같이, 이 동방박사와 같이 건져내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삼아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곳 뉴질랜드 해밀턴에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가져온 이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동방박사의 예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위를 설명한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동방박사가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직분을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을까요? 가지고 온 말도 드릴 수 있을 거고, 낙타도 드릴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그때 당시 통용하고 있는 돈도 드릴 수 있었을 거고,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드렸을까요? 일반적으로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유황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추출해낸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와도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사 때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하나 세 번째로 몰약이라는 것은, 이것도 나무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효과가 있는 거죠. 시체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발라놓으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한 성경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이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상징한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동시에 성경의 한 장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이게 그냥 보면 드러나진 않지만 저와 함께 보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러니까 뭘 만들려냐면 분향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께 향기로 올리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금으로 둘로 진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에다 온통 금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첫 번째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잘 읽어볼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하면서 몰약 500세겔, 가장 많은 몰약에다가 그러한 다른 약품들을 타서 뭔가를 만들라는 것이죠. 뭘 만들라고 그럴까요? 25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를 만든다는 거죠. 몰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약품들을 첨가해서 관유를 만드는 것이죠. 관유는 뭐냐면 붓거나 어떻게 바르는 그런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붓고 어디에 바르냐면요. 30장 26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성막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모든 기구에 바르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디에 바르는 것이죠? 분향단에도 바르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분향단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틀과 둘러지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위에다가 몰약으로 덧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몰약으로 만든 이 향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그들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 이 몰약을 바른 상태에서 그 분향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유향은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3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향품을 어디다 섞으라는 것이죠? 유향에다 섞으라는 것입니다. 유향을 뭘 할까요? 이걸 섞어서 분향단에 딱 올려서 향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둘러진쳤죠. 거기에다가 몰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당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몰약으로 덧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분향단에 꼽아서 향을 피우는 그 향이가 바로 유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이 동시에 그 분향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설명할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기능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3요소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그 성막 안에 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 물건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오늘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신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로 서서 그 모든 것을 사하며 그 중보자에서 그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린 예수가. 그래서 그들은 2년 동안 찾아와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찾아와서 어린 양 그 누추한 곳에 와서 엎드려 자복해서 부복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동방박사의 신앙이 보이더라고요. 이들의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이들은 멀리 살고 있었지만 그 먼 곳 가운데에서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깨워주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인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깨울 뿐만이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그 교회들 깨우며 더 나아가서 저 이스라엘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그 신앙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동방박사와 헤롯 왕가의 그런 모습을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그 속에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과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오히려 도륙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없이 하려고 했던 인물들, 그러나 먼 땅에서 찾아와서 그분께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어떻게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주님을 온전한 중보자로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 분명한 신앙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